그 눈빛 날 바라보면 나 울어요. 그대는 알고 있나요? 제발 오늘 내게 무슨 말을 해줘요. 망설이지 말아요. 애태우는 내 맘을 안아요.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해요? 사랑하고 아직 내 사랑이 안 보이나요?